메이데이 9회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얼굴이 있고, 고정보다 더 고정 같은 우리 반고정 멤버 있는데,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진보도동 뉴스 김동근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철회입니다. 구철의 동지, 어디 잘 지냈어요? 네, 예,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 좀 참여를 못 해가지고, 아, 저도 오랜만에 오니까 동지들 보고 반갑네요. 네. 이럴 때 이제 흔히들 고향에 온 기분이라고 하는데, 고향치고는 참 삭막하죠. 이렇게 기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색하긴 한데,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 다 모이니까 왠지 안정감이 이렇게 더 들어서 오늘 방송 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이제 딴 얘기를 좀 하면, 우리 메이데이가 드디어 상위 1% 방송으로 진입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올라갔나 모르겠네요. 네. 아유, 축하할 일이네요. 예. 네, 사실은 저도 다운로드 한번 이상은 했습니다. 그죠. 예, 아무튼 한번 이상 이렇게 다운로드를 했는데, 팟빵에 등록된 팟캐스트 방송이 전체 6,600개 정도가 돼요. 아, 예, 맞네요. 엄청 저, 많네요. 예, 생각보다 많고, 뒤지다 보면 정말 다양한 방송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하는, 이제 진보적인 방송부터 해서, 팟캐스트를 유행시킨, 김어준, 뭐, 김용민, 그다음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방송들도 있고, 종교 방송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교육 관련된 방송도 있고, 라디오 프로그램 다시 듣기, 이런 것들도 있고, 정말 많이 있는데, 아무튼, 6,600개가 넘으니까, 그 중에 이제 상위 1% 하면, 적어도 66위 이상은 돼야 하는 거잖아요. 네. 7, 8회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영향도 물론 있겠죠. 뭐냐면 다른 팟캐스트 방송은 하루에도 몇 편씩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편씩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순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누적 다운로드 수인데 우리는 자주 안 올라가니까, 빈도가 밀리니까, 우리가 업로드를 할때 순위가 반짝 올라갔다가, 또 등위권 박, 이렇게 이제 머물렀었는데, 홍보 많이 하고 연속으로 이렇게 두 편을 올려서 그런지, 메이데이 등수가 무려 59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게 부족한 진행자들을 어여삐 여기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큰 은공이라 생각하고, 방송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예. 예, 메이데이 9회 주제는 유성 희망버스입니다. 22m 높이 철탑에서 150일 넘게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옥천으로 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회사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면서 22m 높이의 철탑에 올라간 유성기업 노조 이정훈 영동 지회장. 154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와 유성기업 노조를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 97대가 오늘 옥천 농성장 주변에 모였습니다. 힘내요, 이정훈! 진짜 희망을 바로 우리 노동자요! 노동자가 앞장서서 야만의 불명을 뒤집어엎고. 이정훈 지회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철탑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극단을 실시해서 낱낱이 유성자분의 국가백만들을 철거해서 지난 3월 15일, 16일, 1박 2일 동안 유성 희망버스가 이렇게 운행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잘들 다녀오셨어요? 예, 저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1박 2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유성 희망버스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15일 힘나라 민주노조 유성 희망버스가 출발했는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35개 지역에서 총 97대 약 3,500여 명이 희망버스에 참여했습니다. 유성 희망버스 기획단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옥천 IC 광고탑에서 농성 중인 이정훈 지회장을 응원하고 또 유성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유성 희망버스가 기획됐고요. 15일이 이정훈 지회장이 154일째를 맞기 때문에 154대를 목표로 사실 했었는데 아, 예. 예. 당시에는 한 97대 정도가 출발했고요. 전국적으로 97대인가요? 예, 전국적으로 97대고 3,500여 명 정도 됐죠. 유성 희망버스가 그 옥천 IC 그 고공농성장을 방문해서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가져온 돌로 고공농성장 앞에 희망 돌탑을 쌓고 또 문화예술인들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적힌 만장을 고공농성장으로 올리면서 이정훈 지회장을 좀 응원했습니다. 아, 네. 그때 당시 이제 이정훈 지회장 부인 한영희 씨가 편지를 통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남편을 응원하고 그리고 민주노조를 지킬 수 있게 함께 해달라고 눈시울을 좀 붉히면서 호소했고요. 저는 154일째 차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이정훈 지회장의 아내 한영희입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남편과 노조를 응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게 좋으면서도 막상 뭔가를 이야기하려니 떨리기만 할 뿐입니다. 제 남편 이정훈 지회장은 작년 10월 13일 철탑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전날 밤 한 마리 있다길래 늘 노동일로 바쁜 사람이 그래도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기념일도 모르고 날짜를 잘 알았다면 철탑 농성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서운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왔고 유시영 사장의 잘못된 행동과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만 끝나면 한 달도 안 돼서 내려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섯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건강하게만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1년 5월 18일 회사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용역깡패를 투입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수십 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유수영 사장이 원망스럽고 청춘을 다 바쳐서 일했는데 남편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두들겨 맞으며 공장에서 쫓겨났다고 하니 두려움도 있었지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직장 폐쇄가 되니 남편은 그리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더운 머리는 빈하우스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애들과 함께 아산 공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갔는데 가득이나 마른 사람이 정말 더 삐쩍맞나 한이 웃는데 차마 그 앞에가 앞에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성 투쟁을 두고 고용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며 투쟁을 비난하고 나설 때는 피가 거꾸로 솟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해도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들이게 맞는데도 대전차로 사람들을 치고 살인적인 행위를 했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노동자가 아니라 경영진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자를 비난하는 이 사회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노조를 지키겠다고 모습에 나쁜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남편과 유성 조합원 27명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 복귀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해고당했습니다. 그걸 보니 유성 기업은 법도 필요 없구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때가 가졌길래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법으로 복지 판결을 받아도 또 해고를 시키는 겁니까? 법도 양심도 정의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생각에 노동자로서 사는 게 참 힘겹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성희망 버스의 구호가 힘내라 민주노조라고 들었습니다. 제 남편과 유성지의 분들이 지키고 싶은 게 저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늘 노조 간부였습니다. 1991년 부천에 있던 유성기업 공장에 공공력이 투입했을 때도 93년 영동 공장에 내려와 노조를 세울 때도 96년 총파업을 하던 때도 그는 가족에게 유성기업 다니는 아빠 남편이기보다 유성기업 노조 조합 간부였습니다. 유성기업에 87년에 입사를 했으니 27년째입니다. 2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조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민주노조라고 떠올렸다고 생각하니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1993년 처음으로 영동으로 내려왔을 때 받는 월급이 16만 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받는 월급에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조 일한다고 북한은 경인과 조퇴를 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때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월급 봉투를 받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나중에 제가 울는 것을 보고 노조 활동을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고개를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노조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6년 초파할 때는 수배 생활을 해서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민주노조가 철저히 바쳐 지킨 가장 소중한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제 남편뿐이겠습니까? 유성 지역의 많은 분들이 남편과 같이 살아왔을 겁니다. 다른 노동조합에도 많이 계시겠지요? 저는 노동조합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남편과 유성 조합원들이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 유성 조합원들은 해고 동안 동료들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서로가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공장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비록 인간다운 삶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게 민주노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버스를 타고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지키고 싶은 게 그런 뜻이겠죠.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내 사랑 민주노조라고 하더군요. 민주노조를 지킬 수 있게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이제 유성기업 그 아산공장 앞에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이제 5시에 있는데 그때 결합하기 위해서 이제 아산으로 이동을 했죠. 네. 저도 일정이 있어서 옥천에는 가지 못했고 이제 오후 5시부터 열린 아산공장 집회에는 저도 이제 참가를 했는데요. 97대 모였다고요, 전국적으로. 예. 보니까 유성기업 앞을 지나는 큰 도로에 닭장차들이 아주 몇십 대가 그냥 줄지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97대 왔으니까 나머지 47대는 온 것 같아요. 우리 154대 맞춰주려고. 개놈의 닭들이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일대 이제 교통 혼란도 좀 있었고 그랬죠. 아산으로 이동할 때 차장단이 계속 그 아산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살수차까지 있고 차벽을 설치해서 네. 긴장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도착하니까 뭐 경찰들은 수백 명이 쭉 깔려 있고 금속노조 정규석 위원장이 노조 사무실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경찰이 막았고 이제 그래서 유성지의 조업원들이 아니 노동자들이 조업 사무실에 간다는데 그 왜 막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5시에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1시간 늦춰서 6시에 시작됐고 결의대회 이후에 이제 식사를 좀 같이 하고 나서 이제 연대마당이 쭉 펼쳐졌죠. 연대마당 끝에는 유성지의 조합원들이 나와서 이제 그림 자극도 하고 그리고 내사랑 민주노조 그리고 합창. 네, 합창을 네. 하면서 연대마당은 좀 마무리가 됐었죠. 참가자들은 그 공장 앞에 하우스가 좀 지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밤을 지새고 다음 날인 그 16일 날 아침에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민주노조 염원을 적은 만장을 유성기업 담벼락에 꽂는 좀 상징의식을 좀 진행했고 네. 끝으로 이제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면서 이제 모두 행사를 마쳤죠. 네, 기자회견에서는 유시영과 그 두 공장장 구속돼야 되고 유성기업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노사합의에 또 나서야 하고 국회는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특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제 유성을 넘어서 반정부 투쟁, 반자본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경고했고요. 기자회견을 끝으로 1박 2일 이제 유성 희망버스는 이제 끝이 났고요. 홍종인 지회장이랑 이제 포옹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그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참가자들은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돌아갔죠. 실제 유성 희망버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 유성 동지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던, 희망을 봤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면 유성기업 투쟁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좀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유성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이렇게 해야 하나? 기억을 갖고 있는 구철의 동지가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유성기업 하면은 그의 2011년 여름과 겨울을 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저에게는 참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고 가슴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옥고를 치르고 있는 우리 신기철, 정환윤 동지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형기의 그 75% 이상인가요? 이렇게 네. 이제 채우고 나면 가석방 이렇게 심사를 받을 수가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 3월 달에 가석방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죠. 오늘 녹음하는 게 이제 21일이니까 20일자로 정환윤 동지, 신기철 동지 다 이렇게 가석방이 기각됐다는 네, 안타까운 네. 네,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몇 년 받았죠? 예, 3년 받았고요. 근 3년을 거의 다 채워가는 예, 그런 시기입니다. 기각 사이는? 글쎄요. 저도 정확히 듣진 못했지만 다 정치적인 이유겠지요, 뭐. 아, 예. 그 소식 들으니까 아, 더 갑자기 막 속이 상하네요. 예. 그 두 동지도 그렇고 참 많은 동지들에게 참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투쟁이 바로 유성투쟁인 것 같은데 2011년도 처음에 어떻게 좀 전개가 시작됐는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5월 18일이었는데요. 그날이. 예, 맞습니다. 그날 우리 금속노조 동지들은 서울에 실천단 상경투쟁이 있었어요. 네. 저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한창 선전전하고 종각에 모여 있을 때였을 거예요. 갑자기 비상 지침이 좀 내려져서 우리 참가 대우가 다 같이 유성으로 버스에 올랐죠. 우리 서울에서 우리가 내려왔을 때는 이미 우리 유성 조합원들이 공장을 탈환하고 공장 안에서의 집회를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유성투쟁의 게 시작이 됐는데, 그날 바로 이제 공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근데 쥐새끼처럼 숨어서 지켜보는, 네, 용역 경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내려고 막 쫓아갔죠. 네. 예, 근데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전체 대우가, 용역 경비를 이제 쫓아가는 과정에서 겁에 질리는 건지 도망가려고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이제 돌입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라이트도 안 켜고. 네, 그렇죠. 뒤쪽에 있는 대우들은 그 상황이 도로가 꺾이는 길이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대우들, 저 같은 경우 앞에 있었는데 뭐지 하고서 이제 피한 거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꺾이는 도로였다 보니까 뒤에서 오는 대우는 전혀 앞에서 바로 직시할 수가 없었고, 네. 순간 퍽퍽 소리와 함께 뭔가 일 났구나. 그리고 가서 보니까 우리 동지들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결국 그놈은 이제 도망갔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대포차였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그냥, 무죄로 나왔고, 그 대포차로 뺑소니를 쳤는데 그렇죠. 훈방 조치되는 13명이나 13명 그 경상이 아니라 중상 입으신 동지도 있었죠. 그럼요. 아우, 전 지금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예, 머리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우리 동지들을 봤을 때는 실제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누구나 네. 이게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날의 참상 네. 근데 그것이 사실 기획된 거였어요. 예, 보면은 2009년도에 노사단체 협약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네. 근데 2011년이 됐는데도 사측은 계속 시간만 끌고 12차례나 교섭을 했는데도 사측에서 시행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4조 3교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네. 그래서 유성지회에서는 이거는 야간노동을 더 심화하는 거고 노동강도가 더 높아지는 거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고 더 이상 이제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5월 17일, 18일 날 전조합원 쟁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78%의 가결로 당일 5월 18일 날 2시간 부분 파업을 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측에서는 직장 폐쇄를 하고 용역 경비를 투입한 거죠. 이른바 공격적 직장 폐쇄를 단행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공격적 직장 폐쇄였죠. 딱 그림이 공격적 직장 폐쇄, 용역 경비 투입, 그리고 어용노조 설립, 금속노조 와해. 그렇죠. 1년의 그 흐름을 만들어 나가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거죠. 유행 타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게? 그렇죠. 금속노조 사업장들을 깨부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네. 이것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아산에서 사실은 크게 부딪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발레오, 그렇죠. KEC, 예. 예, 그다음 유성기업까지. 네, 맞습니다. 예, 이것이 철저하게 기획되었다라는 것,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날 대포차 한 대가 돌진한 후에 현대차 총괄 이사 차량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대외비 문건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차 안에서. 아, 네.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현대차가 시행한 후에 3개월 후에나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행 자체를 지연시키라는 것이 내용에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것을 위한 실무 TF팀 구성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외부 유출이 안 되도록 보안을 유지하라고 또 이런 경우까지 유출될 경우에는 당사자를 강력 조치한 내용까지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걸린 사람 강력 징계 먹었겠네요. 예, 징계 뭐 저들의 징계는 아주 셀 것 같아요. 예. 예, 이렇듯 현대차 원청사의 기획 그리고 CJ 시큐리티 그렇죠. 예, 공작 그리고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이명박까지 낮아서 그렇죠. 각하도 한마디 했었죠. 예, 귀족노조 뭐, 연봉 7천만 원 받는 귀족노조 귀족노동자가 파업을 했다. 연봉 7천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균 2천만 원도 못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3배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단순히 그 기업만의 파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기업 한 곳의 파업으로 전체 산업을 뒤흔들려는 시도는 이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이제 계산된 언론 플레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에도 발표가 있었는데 근속 연수가 28년에 이르는 노동자가 정규 근무 외에 한 달간 잔업을 80시간 하고 야간 근무를 꼬박 2주 동안 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주 정부, 검찰, 언론, 경찰, 그리고 완성차 이 악의 커넥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벌렸던 노조 파괴 공작이었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이 그 무너지지 않았죠. 예. 우리 유성 동지들 정말 치열하게 잘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수많은 동지들이 또 함께 연대해서 또 같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이게 주체들이 정말 단결된 힘으로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고 우리 철회 동지가 지적했듯이 연대대우의 힘이 참 대단했어요. 그때 이제 가슴 아픈 희생들도 있었고 우리 철회 동지도 고를 치렀는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나마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해 여름 그리고 겨울 참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6월 22일 날 우리 전체 참가대우가 합법적인 집회 신고 자리까지 이동하려고 네.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물리적 충돌이 이제 그때 크게 좀 벌어졌던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먼저는 제가 그때 꼭 맨 앞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날 기억이 나는데 한 180cm 정도 되는 등치도 엄청 좋은 경찰이 진짜 2, 3m를 도움닫기 해가지고 방패로 우리 동지를 찍은 거예요. 동지가 이제 붕 날아가서 쓰러지게 되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동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 돌아가죠. 예, 우리는 그때 비무장이었고 그냥 걸어간 상황이었는데 충돌이 크게 벌어졌었는데요. 네. 그날 건설대우가 서울에서 집회를 마치고 연대하러 거의 800에서 1000명 정도가 온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건설 기계지부 신기철 지부장이 무대 위에서 연설을 했고 또 정환인 동지가 이제 사회를 봤었는데 그 두 명에게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된 거죠. 이어서 경찰은 바로 다음 날 130명에 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이제 돌입하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그 개구리 소년들 그 사건 때도 특별수사팀이 90여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천안함 사건 때도 많아야 100여 명으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지금 저희는 지난 22일 날 수사팀이 꾸려진 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팀이 꾸려진 게 127명이랍니다. 어느 나라가 중소기업 노사관계에 있어서 충돌이 있다고 해서 특별수사팀이 127명이나 꾸려질까요? 저희는 그게 너무나 황당하고 127명을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나머지 치안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저희 엄마들이라도 이런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지 이런 국민들이 좀 아실 것 같아서 저기 여기가 이제 회사 들어가는 입구이다 보니까 이쪽에 서서 이렇게 집회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입된 게 신체 검증이라는 예, 건데 맞습니다. 이게 최초였을 거예요. 국과수에 넘겨가지고 3D 촬영을 한 거예요. 저도 그때 연행돼가지고 그걸 당하고 왔는데 그 영화에서 보던 그 3D 이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각도로 내 얼굴과 사진과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건 아주 반인권적인 그런 조사 방식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돼요. 그 전에 이미 CJ 용역 경비들이 소화기 던지고 뿌리고 돌멩이 집어 던지면서 우리 동지들한테 폭행 저질렀던 것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리고서 경찰은 우리 노동자들에게만 그런 탄압을 자행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수많은 탄압, 구동지가 지적했듯이 정권과 언론, 현대차 원청, 그 다음 유시영 사장, CJ 시큐리티, 창조 컨설팅 이런 놈들이 무수히 많은 탄압을 연속적으로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성 동지들은 꿋꿋하게 버텼고 지금 또다시 이제 과반수 노조를 회복해서 네. 교섭권까지 되찾아온 이런 이제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인 이런 유성기업의 투쟁 우리가 현장감 있는 목소리로 듣기 위해서 구철의 동지가 수고를 좀 해주셨는데 홍종인 지회장님 인터뷰를 하셨지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홍종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회장님 모시고 유성희망버스, 유성투쟁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청취자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3월 15일 희망버스 1차 지나고 나서 사측에서 뭐 어떤 대화가 있을 거라는 이런 주의에 추측이 좀 난무하긴 한데 사측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현장 조합원들 관련한 징계 이런 부분을 더 지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합원들 관련한 파업이나 전체적인 이후 전술 관련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정훈 지회장 고공농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정훈 지회장 그 건강 상태나 지속되는 그 고공농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이후 투쟁에 대한 것을 2014년 마무리 투쟁이라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측에서 징계를 더 추가 확대하려고 하는 좀 조짐이 보이나요? 예.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옥천 광고탑에 오를 때 네. 해고자 총 11명을 다시 재징계 해고를 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징계를 한 50명까지 쭉 시켰어요. 현장 조합원들 징계를. 그 부분은 사측에서는 의도하는 부분이 2013년도 그 가반수 노조 저희 네. 지혜가 가져가는 부분을 약화시키고 네. 위축시키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좀 시도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올해 그로 인해서 개별교섭 통보를 좀 한 상태고 저희가 가반수 노조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또다시 그 어용노조 세력을 네. 예, 강화시키기 위하고 우리 지혜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현장 탄압 뭐 밥 먹는 것까지 뭐 차별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업무방해죄로 해가지고 고소고발 예. 또 징계 출석 요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근까지도 징계 뭐 출근 정지 1개월,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밥 먹는 것까지도. 네, 저 아산지혜랑은 좀 다르게 영동지혜 같은 상황 속에서 네. 자기들 어용들이 이제 밥을 못 먹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네. 금속조합원들은 기존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 식사 중식 시간을 주고요. 그 어용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차별에 대한 그 점심 시간을 예. 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노사 합의됐던 협의됐던 이런 과정 속에서 네. 그 근무든 중식 시간이든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그 통보 속에서 밥 먹는 거에 대한 차별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지혜 조합원들하고 마찰이 있고 네. 그 과정에 또 마찰이 있는 거 가지고 경고장 남발하고 징계 출석 요구하고 이런 아.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징계를 하다가 산재 때문에 잠깐 멈췄던 징계 네. 중단이 됐던 그걸 지금 와가지고 또 징계를 강행하고 아. 이렇게 사측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사측에 보니까 진짜 파렴치하다 못해 정말 조잡한 행동들까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제가 그 인터넷 기사로 봤었는데 아산공장이었나요? 그 어용노조 조합원들 조합원도 아니죠. 어용노조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식당에서 밥도 못 먹고 예. 눈치 보여가지고 어디 딴 데 가서 밥 먹었다고 이제 그런 기사를 좀 본 것 같아요. 그게 영동 공장이고요. 아. 그 중식 시간을 달리 하다 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시간 이제 파업에 대한 부분 시간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밥 못 먹는다고 회사에서 관리자들이 식당 아줌마들 여기 해가지고 밥을 회사 관리부 쪽으로 네. 해가지고 배식을 그쪽에서 해주는 아.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측에서는 어용들 편의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어용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불만이 네. 생겨버린 거예요. 기존 네. 그대로 그냥 했으면은 네. 밥이라도 편히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일방적으로 저기 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냐 이런 불만이 역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유성투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지난주 15일 날 그 희망버스가 옥천과 아산에 왔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소감이나 좀 잊지 못할 인상적인 순간 에피소드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희망버스 진짜 말로만 듣던 그 유성 투쟁을 하면서도 한진에 결합을 했었고 그 이후 희망버스에 계속 담았다가 직접 그 유성으로 왔을 때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복받치는 희열이 좀 있었어요. 그 희열이라는 것은 동지들이 유성 투쟁에 같이 함께 해준다는 그 감정 속에 진짜 이 투쟁이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끌고 왔던 이 투쟁이 결국은 전국적으로 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 투쟁의 장을 희망버스 네. 통해서 같이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합원들도 희망버스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선 상당히 반기는 아, 네. 이런 분위기였죠. 어떻게 보면 네. 참 축제 분위기가 네. 승리의 축제 분위기가 좀 됐어야 되는데 희망버스 연대 동지들을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좀 충분하게 우리 조합원들 느끼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측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저희하고 대화 속에서는 희망버스 오는 거 뭐 별 신경 안 쓴다. 네. 그래놓고 시설 보호 요청을 해가지고 2011년도 직장 폐쇄 당시처럼 네. 공권력이 전부 다 회사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문을 예. 경찰 차로 막아버리고 예. 도로 자체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최루액도 예.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예. 최루액도 발사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아이러니하거나 이런 재미있거나 뭐 저게 부분도 아닌데 네. 저희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이제 노동조합 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이제 제한을 두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문에서 상당히 좀 웃겼던 부분이 우리 조합원들 노동조합 출입하겠다. 네. 관리자가 위에 서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조합원 통과, 이 사람 조합원, 이 사람 아냐, 뭐 저기 맞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들어갔어요 안으로. 네. 일단 근데 안에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밖에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뚫린다고? 그럼 이게, 네, 그럼 이게 감금 아니냐. 네. 아, 우리 통행이 보장되어 있는데 네. 노동자 출입 관련 지금 제한 두는 거냐. 그랬더니 애호 싸더라고요. 오히려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조합원들. 그런 속에서 오히려 너희들이 불법하고 있는 부분 진짜 잘못된 부분이고 이 출입 보장해서 용인해라. 허락해라. 네. 그리고 어떤 통제도 두지 마라. 그런 속에서 이제 막 연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꺾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죠. 거기서 가장 그 웃겼던 부분이 제가 이제 조합원들 여기서 이제 그 경찰 병력을 뛰어 넘어가지고 네.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저를 연행한다고 팔을 꺾고 손가락을 꺾고 그랬는데 참 경찰 그 의경들 빼놓고 네. 그 기동대 그 인간들 네. 네. 네. 월급 받고 다니는 이 싸가지들 네. 그 인간이 그 연행한다고 손가락을 꺾고 팔을 제끼더라고요. 안경을 막 짓밟히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변호사가 지금 손 꼽고 팔 꼽고 저기는 거냐, 너 누구냐, 간증성명 대라 그랬더니 네. 안 돼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얼굴에도 보자고 네. 내렸어. 그랬더니 그 자기들 병력, 경찰 병력을 쭉 가린 사이에서 손을 쑥 내밀더니 제 손을 또 잡더니 꺾은 손을 또 꺾는 거예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예. 네. 그리고 뭐 하는 짓거리냐, 너. 네. 그랬더니 또 뒤로 쑥 빠져버리고. 결국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도 감정 가진 인간이고 그 분풀이를 어떻게든 또 하고. 네. 네. 근데 우리 노동자들 관련해 노예들 이렇게 강제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그러고 체포하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예. 너희가 하는 불법은 불법이고 아니고 어? 노동자가 하는 것은 불법이냐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희망버스를 통해서 진짜 많은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조합원들 진짜 거의 전 조합원이 남아가지고 같이 공연도 하고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조합원들이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빌리라우스에도 네. 제대로 못 들어가고 나중에 뭐 추워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이런 조합원들도 있고 동지들이 많이 와서요. 많이 오기도 했지만은 우리 조합원들이 착해요. 네. 조금이라도 더 비닐하우스든지 뭐든지 잠자리 여기 네. 그러면 자기들이 들어가 자게 되면은 잠자리가 없을까봐 네. 밤새도록 뭐 술도 먹기도 했겠지만은 길거리에서 지새기도 하고 뭐 그런 동지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 이 방송에서 또 이렇게 좀 알려주게 네. 될 것 같아요. 가슴 따뜻한 짠한 얘기네요. 또 주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아 그날 투쟁에서도 경찰들이 사측을 엄호하고 예. 우리를 탄압하는 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2011년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예, 그 당시 그 2011년도 용역깡패가 정문을 가로막고 직장 폐쇄했을 때 네. 아마 2014년도 3월 15일 희망버스가 왔을 때 정문 그걸 보면서 우리 조합원들은 2011년도 직장 폐쇄를 떠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문이 새카만 그 공권력에 의해서 막혀 있고 네. 거기에 더 컨테이너가 아닌 경찰 차에 의해서 막혀 있는 이런 과정. 네. 어느 우리 조합원 누구든지 그때 상상을 한다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또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속에 네. 아직까지 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속에 사측은 또 공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조합원들, 우리 노동자들을 배척하기 위한 이 수단을 또 쓰고 있구나. 진짜 그 과정 속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새벽에 또 있었어요. 관리자들 다 빠지고 병력들만 쭉 있는데 노동자 출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경찰들이? 예. 예. 지켜준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가 조합원인지 확인할 사람이 없다고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럼 너희들이 막지 마라. 네, 그렇죠. 우리는 조합을 가야 되니까. 예. 막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더니 연행을 했어요. 우리 조합원들을 또. 예. 정문에 문을 잠궈놨다고 우린 노동자 가겠다고 당연히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월담했고 뭐 사주지 침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연행을 하는 거야. 이런 참 개같은 경우를 보면서 누구를 위한 법인지도 모르겠고 네. 진짜 노동자를 위한 권리는 이 땅에 존재를 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그 권한마저도 짓밟히는 진짜 이 사회가 유성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네. 하게 됐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2011년 투쟁으로 얘기가 네.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투쟁이 좀 전개가 됐었는지 그 시작부터 조금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유성투쟁 처음은 이제 주간연속 유기돼 밤에 잠 좀 자자 네. 이 투쟁에 의해서 지금 시작되는 건데 2009년 그 2011년도 목표로 주관여적 유기대를 실시한다는 이런 합의서가 이미 존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속에서 2010년도 주관여적 유기대제 준비팀을 구성을 하고 2011년도 이제 교섭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네. 사측에서 그때 얘기했던 거는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완성차가 먼저 주관여적 유기대를 시행하기 전에 부품사인 우리가 또 먼저 시행할 수 없다. 예. 이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도 주 4시간 네. 그 쟁취 관련한 게 지휘에서 투쟁을 해서 먼저 시행하고선 완성차한테 욕먹었다. 근데 이번에 또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됐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2011년도가 상당히 그 노동법이 악법으로 네. 탈바꿈된 이런 한 해였죠. 네. 타임워크부터 그다음에 복수노조법 네.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사측에서는 이미 그 준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직장 폐쇄 2011년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그날 오히려 민주화 노조를 깨기 위한 직장 폐쇄가 네. 지금 단행이 됐었거든요. 그 속에서 확인했던 부분은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현대 자본과 그 사측에 의한 게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었어요. 사전 준비가 됐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직장 폐쇄 과정에 보니까는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조 파괴 전문 업체가 네. 결합이 돼서 모든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성투쟁의 발발은 주간연속 유기대제를 현대자동차에서 못하게 위해 막기 위한 한 가지 방법하고 네. 그걸 이용해서 복수노조법을 악용한 네. 기존 노동조합 깨기 네, 노조 그렇죠. 파괴 시나리오였다. 예. 이것이 사전에 창조 컨설팅과 현차와 또 유성 자본만이 아니라 네. 그 청와대 국정원 네. 기타 노동부 유관 기관이 전체적으로 연결고리로 쭉 이어졌다는 것이 이후에 창조 컨설팅 문건에서 네. 밝혀지는 이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야간 노동 사실은 유성 동지들의 투쟁으로 사회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문제가 커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야간 노동은 좀 실제 일하시면서 얼마나 이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작업 형태인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돈길 그 수면학회 쪽에서는 이미 이것을 그 야간 노동을 했을 때 평균 수명 13년이 줄어들고 발암물질 네. 2등급이다 이런 발표가 지금 나왔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만큼 야간 노동이 그 신체 리듬을 파괴를 하고 정상적인 일상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상당히 위험한 네. 발암물질이라는 보고가 좀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고 유성지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 야간 노동을 하고선 퇴근하는 길에 통근 차량 버스 안에서 그리고 집에 가서 소리 소문 없이 나도 모르게 죽어야 되는 이런 노동자 네. 그리고 야간 노동을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했던 동지도 제가 직접 네. 봤었고요. 이것이 얼마만큼 힘드냐면은 저도 야간 노동에 직접 들어갔었지만 저희 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물 공장이라고 해서 쇳물을 네. 녹여서 붓는 공정이 있어요. 진짜 야간 노동 끝내고선 아침에 잠자려면 잠이 안 옵니다. 소주 한잔 하거나 뭐 저기 해서 네. 억지로 이제 잠을 청하는 상태에 이제 가수면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고 밥 뭐 대충 먹고 다시 야간을 나오게 돼요. 네. 그리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 그러니까 주간처럼 깨끗하게 주간에도 뭐 육체가 힘들면은 네. 상당히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신체적 네, 리듬이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야간 노동은 그게 더 가중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속에서 진짜 위험한 1300도, 1500도가 되는 쇳물을 붓다가 자칫 잘못 깜빡 졸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게 되면은 온몸이 화상을 입을 정도에 대한 네. 위험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야간 노동 일주일 들어간 지 만에 급성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우리 조합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사측이 일방적으로 야간 노동 좀 들어가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해놓고선 들어간 지 뭐 그러니까 유성 사례만 보더라도 네. 야간 노동의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인간에게 심각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근경색부터 시작해서 뇌경색 전체적인 이 신체 리듬을 깨는 속에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갈 수 있는 네. 이런 암적 존재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진짜 정작 유성 기업은 주간연속유기대제를 실시를 못하고 있죠.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주간연속유기대제 합의를 네.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 있는 각 부품사별로 해서 네. 주간연속유기대제를 어느 정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간연속유기대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것을 유성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각 부품사도 마찬가지고 왜 완성차에서 주간연속유기대제 유성을 저지를 하고선 깨려고 했는지 네. 그건 저희 요구안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더 생각을 합니다. 실적 주간연속 이교대제라는 것은 주간근무만 해야 되는 것이고 심연노동이 네. 없어야 되는 근로조건이거든요. 네. 노동조건이 그렇게 돼야지만이 가능한 건데 완성차나 이런 곳 쪽에 있을 때는 이제 새벽 타임까지 넘어가죠. 네. 팔바라서 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작 뭐 새벽같이 출근을 해가지고 주간연속 이교대제로 한다든가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뭐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4시부터 네. 12시까지 딱 그 안에 노동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속에 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이제 월급제였어요. 네. 기본 월급제. 왜냐면은 주간연속이 되자는 것이 기본 8 플러스 8만 간다고 그랬을 때에 네. 저희 그 노동자는 연장근무, OT에 네. 대한 수당을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임금 보존하기 위한 예, 그렇죠. 부분은 네. 월급제밖에 없거든요, 사실적. 네. 아무리 거기다 8 플러스 1 붙여가지고 일을 잔업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임금 보존은 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네. 원체 기본급도 예. 적었고. 그렇죠. 거의 뭐 완성차나 대기업 뭐 다 똑같이 네. 생산직에 있는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아니라 다 연장수당, 연장근로 네, 그렇죠. 근무 이거 가지고선 먹고 살잖아요. 네. 그분에 대한 요구 이런 상황 속에 뭐 올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월급제 일부 뭐 이런 거나 네. 예, 통상임금 관련한 것을 임금적 부분을 좀 접근한다 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주간연속 이기되는 임금 보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건강권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얼마만큼 야간 노동이 그 자기 신체 리듬을 깨고 그 속에 소리 없는 죽음으로 와닿는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본이 원하는 주간연속 이대로 갔을 때는 노동 강도나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무리한 그 육체 노동이 네. 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아, 네. 네. 신체 리듬을 깨는 방식이 될 것이고 예전 우리 근골격계 투쟁했던 것처럼 근골격계 질환이 막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또 다른 위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진짜 이후 지금부터 시작된 주간연속 유기대제가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네. 이후에 더 노력해야 될 일이 상당히 좀 많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에서도 짚어주셨는데 완성차에서 노조 파괴 공작으로 그 유관기관까지 다 합세해서 이렇게 지금 유성투쟁이 좀 촉발되게 되었는데요. 네, 검찰 그리고 경찰이나 또 언론 정부기관들에서 태도가 어땠는지 당시 좀 이렇게 어떻게 전개됐는지도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1년도 당시 직장 폐쇄 되기 전에 현대자동차 그 임원들이 네. 유성기업 안에 이미 상주를 했었어요. 아... 그 이유는 이제 물건 납품 관련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벽에 제가 뭐 잠깐 보고를 할 때도 현대자동차 사람들이 왜 있냐. 물건 가지려고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평소에 이제, 물건 가지고 오는 예,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대정책에서 직접 가져오러 할 이유가 네,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직장 폐쇄가 그 터지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는 그 안에서 그 노조 파괴 전략 문건을 이미 작성을 좀 하고 있었고 직장 폐쇄 당시 저희가 그 안에 공장 안에 있을 때에 현대자동차 총괄 구매 이사 제네시스 차량에서 네. 노조 파괴 시나리오 이제 문건이 네. 처음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언론상으로 많이 공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 뭐 경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 플레이를 네. 하던 부분이 1,000원짜리 피스톤 링이 완성차 라인을 세웠다. 네. 네. 국가 경제, 나라 경제가 뭐 이 1,000원짜리 피스톤 링에 의해서 위기에 처했다. 이런 내용과 세운 건 맞죠. 예. 세웠어야지. 당연히 세울 수밖에 없죠. 네. 그건 맞는데. 그리고 직장 폐쇄를 한 것은 사측이 한 것이지 저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직장 폐쇄를 해서 라인이 당연히 중단됐고, 네. 그러면은 그 저희 유성기업의 생산 라인이 안 돌아가게 되면 완성차가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렇죠.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네, 그럼요. 사측이 직장 폐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까지 연봉 7천만 원짜리 기존 노동자가 네. 불법 파업을 했다. 근데 이건 항상 그 레퍼토리예요. 연봉 7천 받으려면은 그 당시에 제가 3,800, 3,900 정도였거든요. 네. 연봉 7천 받으려면은 근속 2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네. 주의하 계속 돌아야 되고 그 속에서 평균 단업이 70시간 뭐 이렇게 해야지만이 가능해요. 아, 네. 그러면 사실적 25년, 30년 다닌 네. 노동자가 연봉 7천 받으면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도 1년 처음 시작하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단지 우리 사회적 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를 시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임금 형평성이나 또 최저임금과 이런 부분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 속에 마치 기존 노동자와 네.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약자로 구분을 지면서 여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것이 정당하게 정부 차원에서는 최저임금부터 해서 높이고 끌어올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괴란, 귀족노동자가 돼서 왜 파업을 하고 있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보수 언론 쪽, 경청부터 이어진 이쪽의 언론 플레이가 상당히 지금 극심했던 상황이었었고 네.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노조 파괴 문건이나 우리가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 주간 연속에 대한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가라앉았었죠. 네. 노조 파괴, 전략집, 그리고 2012년도 용역폭력 청문회, 네. 그리고 2012년도 국정감사, 거기서 이제 창조 컨설팅 노조 파괴 문건이 네. 대량으로 막 오픈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죠. 예.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제 그 속에 청와대, 국정원, 예. 경찰서, 노동부 그 속에 그 단위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참 앞에서 대통령이 떠들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네. 같이 합작으로 공작해서 이 노조 파괴를 진행했다는 것이 드러났구나. 거기에 또 아산경찰서의 유성 투쟁 대응 방안에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그게 껴 있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사측은 손배와 징계 이런 분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네. 혼돈에 끼게끔 하고 경찰서에서는 수배와 구속으로 지도부를 네. 압박해서 이 투쟁을 빨리 장수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수준이잖아요. 네. 어떻게 법의 평균적인 저울 아래서 경찰이 그 수사를 한다는데 이미 우리들은 범죄자로 지불하는 거고 그렇죠. 범죄자로 생각하면서 수배를 하고 구속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아니 경찰이 예. CJ야 그냥 예. 보면은 예. 아 CJ뿐만이 더 나쁜 새끼들이에요. 예. 그리고 CJ 나왔으니까 CJ 애들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우리 조합원들 얼마나 팼습니까 진짜로 예. 대포차로 깔아 뭉개고 소화기 뿌려대고 거기다가 소화기 집어던져서 두개골이 한물 대고 네. 진짜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대다수의 노동자가 조합원들이 그 자리에 쓸어갔는데 한 명도 수사를 안 했어요 제대로. 예. 지금도 이번에 검찰에 대한 걸 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전부 다 불기소예요. 예. 그 당시 우리 조합원들 어떻게 했냐면은 경찰과 조금만 마찰 있거나 용역관폐 조금만 마찰 있으면 바로바로 다 조사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앞에서 그 진행하시는 분도 3D 촬영 저기 하고 뭐 해서 예, 잠깐 다녀왔죠. 예. 예. 그런 상태로 다 적했던 이거와는 너무 형편적인 차원에 예, 그럼요. 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지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밝혀지게 되면은 노조 파괴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그 불법이라는 것을 사회적 공론화시킨다고 생각되는 거죠 얘네들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네들이 저질러 오고 예. 계속 자본 편에 들어가지고 노동자만 구속시키고 거기에 수배 구속시키고 예. 회사 측한테 손배해라. 얘네들 징계해라. 다 지시를 했는데 네. 이게 불법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시한 게 불법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들어서 작년이었죠. 노동부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들은 1차, 2차 적해가지고 구속기소 의견 네. 또 이 모든 범죄 창조 컨설팅 노조 파괴에 대한 불법 부당 노동행위 관련한 것을 기소 의견으로 올렸다. 예,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검찰에서 지휘권 이 검찰의 지휘권 남용이나 기소 네. 독점권은 상당히 문제가 지금도 되고 있는데 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불기소로 올려라. 그래서 노동부에서 불기소 송치 의견으로 올렸어요. 근데 작년 12월 말에 검찰에서 사측이 저질렀던 그 불법적 지배 개입 부당 노동행위 네. 그리고 창조 컨설팅에 의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일개 소속장들이 우리 조합원들 회유 협박하고 어용노조 재가입해라 뭐 이거 관련해서 일부 기소 그리고 금기법 위반 몇 개 네.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 저는 기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기들이 같이 합작으로 다 적해가지고 만든 노조 파괴 신호를 불법이라고 걔들이 지네들 스스로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겁니다. 예, 인정할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 안 해요. 네. 단지 그 인정을 시키게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 속에 우리 노동자들 네. 여기서 진실을 밝혀내고 계속 알리는 과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박근혜 정부도 노동계 쪽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완전 일관적으로 법과 원칙만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유성기업이 그러고 있어요. 네. 2011년부터 법과 원칙만 지키겠습니다. 주기장창이 그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딱 들어서더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법과 원칙, 법과 원칙. 법과 원칙을, 민주노총 신탈이 법과 원칙은 아닌데, 아주 그냥, 뭐, 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에서는. 예.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순간에 유성 문제는 해결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그 잣대를 정확하게 들이대야 되는 거고, 그게 불법적으로 공격적 직장 폐쇄를 했고, 노조 파기 시나리오를 했고, 어용의 지배 개입을 해서 제2노조를 설립을 했고, 네. 그것을 이용해서 현장의 부당 노동을 통한 부당 징계, 부당 해고, 현장 탄압, 이게 불법이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 다 드러난 건데, 네. 법과 원칙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처벌이 된다고 그러면은 유성 문제는 해결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의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이잖아요. 예. 이명박 때 시작됐고, 지금의 정권 하에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언론 다 똑같고, 국회 청문회 하고, 또 국정조사 했는데, 검찰 기소 의견 올렸는데, 노동부에서.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시민의 힘, 우리가 많이 알려내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구체적인 좀 투쟁의 요구, 이것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풀려야 한다. 저는 그 이정훈 지장하고 철탑에 올라갈 때 요구를 좀 걸었던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 양공장장 퇴진 그리고 네. 유성기업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이 요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양공장장이 법적 증언으로 나와가지고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에 답이 있었어요. 네. 2011년도 당시 직장 폐쇄, 용역 깡패, 창조 콜센터 그리고 CJ 시큐리티 이걸 양공장장이 다 했다고 그랬어요. 네. 유시영은 아무것도 몰랐다. 예. 자기들은 그걸 다 준비하고 유시영한테 보고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 당시에 주도하고 주동했던 사람들이 양공장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믿을 수가 없죠. 유시영이 개입 그렇죠. 안 됐으면 이걸 할 수가 예. 없는 일이에요. 근데 법원에서도 얘네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사측에서 유성, 우리한테 조합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노동조합한테 2010년도 직장 폐쇄 이후 그거에 대한 자잘못에 대한 거 책임지지 않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고 해고시켰어요. 지금도 계속 징계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 징계 받고 해고 당하겠다는 겁니다. 법적 부분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법 처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양 공장장이 불법적인 직장 폐쇄 뭐 노조 파기 시나리오 다 갖다 들이댔으면은 그 양공장장 퇴진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 사람들 법적 처벌 받아야 되는 게 맞다. 네. 그걸 하라는 요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대표이사는 그거에 대한 책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가 직접 지시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 사람 처벌 받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요구가 저희의 요구였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너희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아니 사용자가 네. 책임 없으면 누가 책임이죠? 그러니까 해고도 당할 이유도 없는 거고 예. 너희 책임 없으면 우리도 책임 없어야 되는 거고 그 요구가 지금까지도 가고 있는 거고 사측에서는 지금도 저희한테 모든 불법 행위는 노동자회사 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예, 예. 적반하장도 진짜 유분수라고 예. 지금도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노동조합에서 불법 행위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해준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는 검찰이죠. 면죄부를 줬잖아요. 예. 너희들은 불법이 없습니다. 유성자부는 그동안 해왔던 것이 모든 것이 합법이고 노동조합을 깨는 것도 합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려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더 당당하게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안에서 현장은 더 심한 탄압과 열악한 노동 환경 조건에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런 조건에서 지금 특검을 또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좀 전망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특검 요구 관련해서 저는 국회의 1차원적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2년도 당시에 창조 컨설팅 문건을 국회 한노위에서 다 오픈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는 자기 이름 세 글자 적해가지고 내가 이거 오픈시켰습니다. 네. 저 때문에 이게 드러났습니다. 이것만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럼 이 불법성이 드러났으면 그걸 어떻게 자본을 처벌할 것인지 후속 대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네. 이런 거 전혀 안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지금까지 유성투쟁을 장기화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 당시 바로바로 후속 대책이나 뭐 저기 아주 쭉쭉 치고 나갔으면은 네. 저는 분명히 유성 사업주는 처벌받았다고 봐요. 창조 컨설팅이 이미 설립 취소가 됐고 누구한테 네. 자격증이 취소가 됐거든요. 네. 당연히 같이 갔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그게 안 이루어졌고 특검 요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지금 야당 쪽에서 이 특검을 받으려고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특검 요구를 네. 또 야당에서 특검 요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또 여당에서 반대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특검이라는 자체가 그 실질적으로 노동계 쪽에 대한 문제 한 사업의 기업주 사업주에 대한 문제로 여기서 특검 실시된 적이 없어요. 정부 차원에 대한 조폐공사나 뭐 이쪽 여기에 대한 특검 실시는 좀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전혀 그런 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는. 네. 이게 얼마나 전국적인 노동자 노동자분을 넘어서 자기 가족 노동자 한 가족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확산까지 힘들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도 느꼈고 그럼 이것을 특검 안 하면 누가 할 것이냐. 또 검찰이 지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은 검찰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 정도 정황만 보고서도 분명히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 내에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그럼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재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은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양심적인 목소리는 네. 있기는 하는 거네요. 예. 양심인데 오법을 각오하고 양심 전환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진짜 정의 편에 서 있다. 내가 이 불합리한 것을 양심 고백하겠다는 사람만 진짜 한두 명만 더 있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세상은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뒤에서는 얘기하되 전면에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좀 드문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후에도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를 시키던 노동계 쪽까지 확산을 시키는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입법화 시키는 것이 노동검사제부터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논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노동검사제 해봤자 결국은 똑같다고 봐요. 같은 검사가 그쪽적이고 그쵸. 우리가 세우지 않는 한 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전국적으로 문제화되고 했을 때에는 노동계 문제에 대한 특검 할 수 있는 재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네. 검찰에서는 계속 일방적으로 자본 편애해주고 자본 면제부 주식 여기 빠져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 노동자는 맨날 법 아래 네. 네? 진짜 그 살인적인 그 법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노동자를 향한 이 법은 대한민국 법은 노동자에게는 살인적인 법이고 자본가한테는 진짜 우대적인 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제대로 이렇게 세우고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부터 출발, 처음부터 이런 부분부터 해서 특검 도입, 그 외에 사소한 것부터라도 지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에요. 소원이라기보다도 간절한 마음만 지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네, 그 법 자체가 그 참 계급적인 것 같아요.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다 보니 또 가진 자들을 비호하는 데만 활용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리조리 가진 놈들은 법도 피해가고 안 피해간 사람들도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네. 그게 지금 특히 우리나라 네. 법이 그게 있잖아요. 자기 입맛에 그 문구 해석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건 불법이 네. 되고 이건 합법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단체협약 체결할 때에는 이게 노사 간의 또 다른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법과 비슷하게 체결 관계로 이렇게 저기를 했었는데 진짜 지금 보면은 문구 하나 진짜 법의 자태에 맞게끔 네. 우리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은 이게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해석하는 차이 또 그 외에 이제 판례나 이런 걸 들이대면서 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당했던 부분이 이런 쪽 해석을 들면서 불법이 돼버리는 조건. 저는 이번 2015년도 직장 폐쇄 이후에 하도 법원을 들여놔놓고 거리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아, 네. 억울하기도 하고 참 특히 2010년도 당시 직장 폐쇄 터지고서 노동부 지청장을 쫓아갔어요, 전화에. 네.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딱 한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거는 배타적 직장 폐쇄가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타적 직장 폐쇄. 네. 네. 방어적 직장 폐쇄라는 것을 이미 자기가 확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속에서 진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그럼 우리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는 이미 단정을 전화했었고 우리는 직장 폐쇄 공격적이고 이분에 대한 네. 것을 행정조치를 용한다 이런 요구를 하러 갔는데 네. 자기는 방어 직장 폐쇄 배타적 직장 폐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그러니 결국은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로 갔더라고요. 시청장이. 그리고 딴 사람이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에 참 성향이 어떠냐는 이런 중요성. 네. 그리고 그 올바른 해석의 범위를 어떻게 두느냐. 올바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은데 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네. 자기 해석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을 편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 어린애 3살짜리도 야, 가, 나, 다, 라 형식으로 해서 이건 불법, 이건 합법, 이건 불법, 이건 합법 네. 그렇게만 만들어지면 얼마나 속편하겠습니까? 근데 네. 가나다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럴 거예요. 야, 이건 불법일 수도 있고 저긴 또 어디 갈 거야 또 우리나라가 다 그런 것처럼 지금 진짜 이종훈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으면서 양공장에 퇴진형까지는 안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로 인해서는 밑에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할 노릇은 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네.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많았던 투쟁들 다 잊지 못하겠지만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에 남는 또 순간이 있다면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2011년도 직장 폐쇄 당한 날 진짜 잊지 못해요. 네. 전조합원이 다 퇴근하고 저를 비롯해서 한 7명 정도가 노동조합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장 폐쇄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문에 나갔더니 용역 깡패들이 쭉 있고 그 안에 관리자들이 있고 안에 7명만 갇혀있던 이런 상황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용역깡패에 의해서 진짜 차에 치여서 날아다니던 이 조합원들 보면서 진짜 죽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리고 진짜 만 5일 만에 전조합원이 연행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늦게 나왔어요. 경찰서에 네. 들어가 있다가 그때 비닐하우스 투쟁을 시작을 하는 속에 또 6월 22일 날 공권력하고 부딪히는 네. 이런 일이 좀 있었죠. 거기서도 또 많은 출혈이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정한윤 신기철 동지가 구속돼 있고 지금도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숲에 떨어져가지고 한 70여일 동안 숲에 생활을 네. 좀 했었죠. 숲에 생활을 지나고서 복귀하고 하다 보니까는 또 우리 노동자들 만족해가지고 이제 3D 촬영해가지고 구속시키고 네. 도저히 그 참을 수 없는 이런 한계성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노동안전부장이었던 부분이 지회장이 되고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저는 무조건 이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유성투쟁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청문회 국정감사에서 노조 파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 그 대선 기간이었어요. 네. 2012년도. 네. 그래서 대선, 우리나라 이게 여론이 그렇잖아요. 네. 하나 뜨적이면 대선 적이면 이쪽으로 싹 쓸려버리고, 네, 그렇죠. 이건 사라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고 해가지고 굴다리 농성을 좀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굴다리 농성 올라갔는데, 결국은 대선에 묻혀버렸죠. 일정 부분 계속 언론에 나가고 네. 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시 이렇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 속에서 지금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아들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제 졸업하는 것, 중학교 입학하는 것, 이런 것도 전혀 못 보고, 그러고선 불다리에서 운막처럼 쳐놓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공간에 151일 있다가 내려왔는데, 진짜 저는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걷겠더라고요. 이게 다리가 틀어지면서 쑥쑥 쓰러지고, 그런 과정, 또 그 안에 정문 앞에 혼자 그 텐트 치고선 농성할 때 조합원들 같이 했던 이런 힘이 네.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굴다리 제가 내려올 때 다리 사진을 보고 총회를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다 울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굴다리에서 이제 소방차, 고장난 소방차 내려올 때, 네. 진짜 우리 조합원들 얼굴 아, 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네. 이 남자, 남성 조합원들이 막 콧물까지 하면서 눈물 팍팍 아, 흐르는 걸 보이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는 동지고,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함께 전진할 수 있는, 투쟁할 수 있는 조직적 동지들, 이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옥천 강구탑으로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믿어주고 함께하는 우리 조합원들, 동지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올라가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현장에서 지켜주는 이 동지들, 그리고 이 동지들이 그만큼 투쟁했던 부분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노동부에서 불기소를 한다고 하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짜 법 집행 잘해라. 이대로 사측의 불법을 용인해주는 순간에 면제부를 주고 또다시 여겼을 때 우리 조합원들 얼마나 또 심한 현장 탄압부터 이유적인 게 그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옥천 강고탑을 이정훈 재장하고 둘이 올라가고 결국은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이정훈 재장은 지금도 남아있고 저는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희망버스 기획단 조직되고 같이 움직이고 어느 한순간을 저는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에 이걸 딱히 이 부분을 적으라는 부분을 지금도 짧게 얘기하려고 지금 적었는데 네. 그때부터 적었다 그러면 하나하나 생각이 다 날 때도 있어요. 사실 뭐 영화로 만들어도 책으로 써도 이거는 뭐 대작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모든 나날들이 사실은 또 기억 속에 또 살아 있지 못한 순간들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적은 건 그거겠구나. 2010년 당시 마이크 잡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노화동 안전부장이 말이야. 아 그때 집회 때 마이크 잡으신 모습 되게 좀 한마디로 좀 폼 났어요. 예. 아, 그랬어요? 또 이렇게 몸도 헌칠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원체 또 외모가 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예. 오늘도 진행하는데 NG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인터뷰를 많이 해봤어요. 네. 2011년도 직장 폐쇄 당시에 그 중앙방송 애들 앞에서도 마이크 잡고 처음 떨면서 인터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근데 모든 거는 다 경험에서 나온다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2011년도에 마이크 잡고 저 뭐 할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순서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마이크를 잡거나 뭐 발언을 하거나 뭐 저겠을 때에 어떤 생각에 대한 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느꼈던 걸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지금도 네. 인터뷰하면서 일부러 예. 끌려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사실적인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솔직히 우리가 발언 요청이나 뭐 저기 하고 그러면 연대 발언이나 저기 하면은 그 동떨어진 얘기나 네. 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현장감이나 현장에 네. 대한 이 사람들이 어떤 욕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공감되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주로 욕을 하는데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 드는데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 여기가 지금 이곳이 지회장님 이렇게 집이에요. 조용한 곳에서 좀 하려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좀 아늑하고 형수님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자제분도 보고 그러니까 또 아 밤에는 잠 좀 자자 가족과 함께 그렇게 외치면서 투쟁했던 또 지회장님 또 오늘 집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제가 좀 뭉클한데요. 지회장님 그동안 2011년부터 이어온 투쟁 가족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저는 저희 아들이 아직까지 철이 없고 네. 진짜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최근이었어요. 아, 희망버스 때문에 그 가족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아들한테 아빠 지금 3년여 동안 했던 부분 네가 느꼈던 걸 써줄 수 있니? 그랬어요. 아들이 글을 쓴 거를 보고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컸고 성숙돼 있고 아빠 고민을 이해할 줄 아는 아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게 그더라고요. 과거 3년 동안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고 했을 때 나는 왜 안 들어왔는지 몰랐었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하고 아빠에 대한 것을 보고 그리고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고 아빠가 굴다리 올라갔을 때에 같이 얼굴은 볼 수 있어도 손도 못 잡고 같이 잠도 못 자고 그랬지만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아빠가 혼자여서 힘들게 있는 것 때문에 아팠다. 아... 하지만 그 이후에 옥천 강고탑에 올라가셨을 때는 둘이 있어서 네. 행복해 보였다. 자기가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혼자 힘들었던 모습을 보고 그나마 둘이 있는 걸 보고 안심이 되고 굴다리 때는 상당히 좁았었는데 옥천 강고탑에서는 돌아다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선 그나마 안심이었다는 이런 얘기를 쭉 쓰더라고요. 아. 그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감정이 젖을 수밖에 없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런 아들이 제가 한 번도 못 챙겨준 게 참 미안하죠. 졸업식도 못 가고 입학식도 못 가고 그 이후에 방학이라고 한 번 뭐 저기 가서 다니지도 못하고 뭐 지금 저희처럼 투쟁하는 노동자들 가족은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더해요. 덜하면 아쉬울 정도로 너무 더해서 직장 폐쇄 터지고 나서 수배 생활할 때도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몰래 몰래 많은 도움을 주고 네. 네. 뭐 경찰차가 뒤에 뭐 6대 7대까지 따라다니는데도 제끼고 저 몰래 와서 도와줄 정도로 굴다리 올라갈 당시에는 회사 앞에 정문에 천막 치러 간다고 그랬는데 알고선 안 왔었어요. 보면은 진짜 힘들 것 같다고. 우리 아들은 아빠 앞에서 눈물 보면 아빠가 더 힘들어할 것 같기 때문에 차마 못 오겠다고 할 정도였고 그리고선 이후에는 이제 와서 같이 힘주고 응원을 주고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불딸이 잘 내려와서 옥천 광고탑 올라갈 때 우리 집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번에는 1년도 좋고 2년도 좋으니까 꼭 다 끝장내고 오라고 아, 네. 기다릴 수 있고 다 저기할 수 있으니까 또 어설프게 내려와가지고 또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결하고 내려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내가 가방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나가더라도 그 힘을 주고 믿어주는 그 가족의 응원이 있으니까 진짜 고맙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또 가방을 메고 집 밖을 나가서면은 얼마 만에 집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보 힘내. 이번에는 확실하게 승리하고 돌아와 이 얘기 해줄 때 진짜 큰 힘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첫 경험이 아니라 두 번째 이제 가족에서 더 여유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가족한테 가장 미안하고 가장 또 고맙기도 하고 이후에 이게 정리됐을 때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긴 것 같고 그것을 하루빨리 다 이루기 위해서 이 투쟁 빨리 승리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우리 조합원 가족들도 다 행복하게 그 이후 생활을 살 수 있을 테니까. 네. 그 투쟁이 승리하면 그러니까 예. 말씀하셨는데 해보고 싶은 건 어떤 거 있으세요? 해보고 싶은 거는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네. 가족만의 여행 그냥 이렇게 아. 후를 어디든지 떠나고 싶은 저도 좀 약간 마음에 해외로? 통하던 가장 1차 목적은 해외일 네. 수 있겠는데 네. 해외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뭐 섬나라 저 제주도 네. 탐나국이라도 네. 잠깐 다녀올 수 있으면 다녀오고 페이스북 이런 거 핸드폰 잠깐 접어두고 네. 네. 네. 그냥 가족만 즐길 수 있는 어디든 들렸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대하고 싶을 때 대화하고 야 이제 그만 놀자 집에 가자 그러면 오고 네.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한번 다 터놓고 열어놓고 진짜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날이 꼭 빨리 네. 와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그 전국에 우리 투쟁하는 동지들, 특히나 희망버스에 함께 힘 실어주고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언제나 지켜봐주고 계시는 우리 동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유성의 2차 희망버스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아, 네. 예, 근데 저는 그 노조 파괴 사업장에 대한 범위를 네. 우리 스스로 국한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2011년도 복수노조법이 시행되고 그때 이제 노조 파괴 사업장이 발생된 게 아니에요. 예. 다들 아시는데도 예.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정리해고 사업장, 노조 파괴 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짓기 네.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정리해고도 주로 이제 노동조 활동, 활동가들 위주인 정리해고 많이 시키죠. 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네. 그 쌍차도 그렇고 기타 여러 그 사업장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도 이제 노동자 결성하려고 하거나 또 계약직으로 내세우면서, 어느 일정부 조직화되는 부분을 막고 있잖아요. 네. 그 요즘에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 노동자 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위장 폐업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네. 있고, 또 손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손잡고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 예전 과거 정권부터 지금까지 쭉 끌어왔던 부분이 전부 다 노조 파괴 일환이고 네. 우리가 구로 계속했었던 노동 탄압 중단하라 뭐 이 부분이 다 거기에 네. 녹아 있는 건데 네. 어느 순간 이 노조 파괴라는 얘기가 네. 복수 노조 사업장 이걸로 국한되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당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네. 서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리해고 사업장입니다. 너희는 비정규직 사업장입니다. 노조 파괴 사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리를 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번 그 유성 희망버스를 통해서 네. 이것을 전국적 투쟁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근본적 원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노조 파괴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고 네. 지금도 그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꼭지점을 잡고 그 투쟁을 네. 전국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성 희망버스 제가 직접적으로 기획단 회의 들어가서도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유성의 노조 파괴 사업장 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노조 파괴 사업장이 해결됐을 때 유성 문제는 해결된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네. 희망버스가 유성으로 와서 유성 사업장 해결 안 됩니다, 전혀. 네. 단지 저는 희망버스 통해서 유성의 노조 파괴 부분이 전국적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것이 유성의 부분만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문제가 같이 그 안에 같이 붙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노조 파괴 사업장입니다. 우리도 노조 파괴 사업장입니다. 이것이 네. 같이 확산이 되고 붙고 그래서 전국에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이 저희하고 뭐 틀린 투쟁 사업장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큰 덩어리로 하나를 만들고 그 속에서 대등하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준비태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본과의 싸움은 일개 한 사업장 내 아니면은 그 지역 단위 내의 싸움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이것에 대한 해결 고리를 잡고 있는 건 저는 솔직히 이 대한민국 정권을 쥐고 있는 이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 맞대응할 수 있는 투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제를 하나로 모으고 그 투쟁을 꼭지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2차 희망버스가 유성 희망버스보다도 유성으로 꼭 오셔야 되지만 네. 전체적인 네. 예. 투쟁 사업장들이 어떤 자본가 정권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런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되살리고 함께 이유적 투쟁이 꼭 희망버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지들의 같이 할 수 있는 이 투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아, 네. 네, 지회장님, 아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밤새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은데요. 그래도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 오늘 유성투쟁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만큼은 그래도 꼭 하고 가고 싶다. 그래 좀.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동지들이 거의 다 투쟁하는 동지들이 많이 듣는 거죠? 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동지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본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됐고 몸이 됐지만 그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전체에 고통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제가 해고된 지금 해고자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인척들도 같은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방법이든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나 혼자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확산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저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정권이 우리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거다 규정을 짓고 싶기 때문에 네. 우리 이후에 옆에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 투쟁하는 동지들 외에라도 손가락 걸면서 같이 손잡고 한번 가보자. 이것이 결국은 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옆에 동료 그리고 가족 친지들 전체를 탄압하는 형태의 대국민적 정권의 탄압이었다. 이런 네. 홍보 활동을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쉽게 그 노조파기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도 네. 저는 우리가 지금 투쟁하는 동지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기 현실을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네, 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투쟁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가족은 알잖아요. 옆에 옆에 이렇게 알려가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 사회 전반적인 문제였다는 것이 공감대 되면은 이후에 보다 더 우리가 여유롭게 아니면은 그 주위 주위에 전파된 힘을 모아서 네. 보다 더 큰 투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도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인 거고 제가 한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카톨릭 쪽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어르신들이 나오셨을 때에 왜 이 노동자들은 맨날 빨갱이처럼 데모나하고 자본이 살아야지만이 예. 그래야지만이 노동자가 있는 건데 왜 맨날 그렇게 먹고 살겠다고 저기 네. 사람들이 이렇게 네. 왜 빨갱이 짓 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딱 하나 했습니다. 지금 저희처럼 투쟁하고 진짜 해고되고 이런 동지들이 없었으면은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이만큼 올라왔겠느냐. 네. 그렇죠. 자본과 대등하게 현장에서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고 그만큼 임금을 쟁취하고 해서 투쟁했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 경제도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네. 지금 이 사회적이까지 왔다고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후에 우리 후세를 위한 선도적 투쟁을 하고 있다. 그것을 가져가고 있는 자신감 속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네. 많이 노력할 테니까 이후에 서로 같이 새끼손가락 걸면서 꼭 다 같이 승리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투쟁! 투쟁! 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인터뷰하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김 기자님 어떠셨어요? 인터뷰 관련해서 묻는 거야, 지금? 아, 예. 우리 김 기자님이 왜 이렇게 당황하시냐면, 사실은, 이게 방송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홍충인 지회장님을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녹음을 하는 지금은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했는지 몰라. 근데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 우리 김 기자님 솔직해서 안 되겠어. 솔직한 게 매력이죠. 또. 네. 방송이 나갈 때 저희도 아,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가 됐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되는 거고요. 다 생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뭐 홍종인 지회장님이 분명히 좋은 말씀 하셨을 겁니다. 투쟁 열심히 하실 거라고 하셨을 거고 유성투쟁 꼭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인터뷰하느라고 애쓰셨을 우리 구동지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홍종인 지회장님 비롯해서 그 광고탑에 올라가 있는 이정훈 지회장님 사실 홍종인 지회장님은 옥천 광고탑 올라가기 전에 굴다리에서 그 좁은 공간 다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는 공간에 있다 보니 건강에 엄청난 이렇게 무리가 오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내 한몸 이렇게 내던지는 이러한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 정말 감동적이고요. 우리 김진숙 지도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나 다녀올게 저녁에 퇴근해서 나 다녀왔어 이게 정말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인데 이정훈 지회장은 가족들과 이런 인사, 이런 평범한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는 이런 현실 이정훈 지회장이 강고탑에서 내려오고 또 유성투쟁 정말 확실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성기업 동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노조 조합원들 더 나아가서 민주노조를 아끼고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더욱더 강고하고 가열차게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힘으로 실제 이 유성투쟁을 기획했던 유시영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건 꼬리 자르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모든 관련된 자들을 다 엄벌에 처하고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길 바라고요. 마치기 전에 우리 유성 동지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말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유성 희망버스 주제로 방송을 하면서 또 지난 날들도 그렇고 더 연대하지 못하고 힘을 함께 더 많이 못 실었던 것들이 참 많이 더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생각들이 막 드네요. 그런 만큼 앞으로 더 유성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조그만 힘이라도 좀 보탤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동지들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더 힘 많이 내서 꼭 승리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저는 그 유성 희망버스 때 그 이정훈 지회장이 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리는 것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좀 결의 발언을 했는데요. 유성 희망버스 기획단도 유성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차, 3차, 4차 계속해서 희망버스를 기획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성 투쟁을 좀 전국에서 계속 지지 응원하는 하고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힘내시고 힘내라 이정훈, 힘내라 민주노조. 아, 예, 좋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은 특히 그 유성 동지들 응원하는 그런 기사 앞으로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저는 같이 충남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이제 출투도 같이 좀 결합하고 연대를 좀 따낸 했는데 제 코가 석자라고 사실 좀 등한시 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장기 투쟁하는 동지들 더 힘내시도록 자주자주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무리는 우리 유성 투쟁에 그 누구보다도 애틋할 것 같은 우리 구철의 동지가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유성투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호가 있다면 잊지 말자 5.18이라는 구호입니다. 5월 18일 자본과 검찰과 경찰과 언론, 원청과 또 또한 노조 파괴 컨설팅 업체가 기획 공작을 벌인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날이 5월 18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시작하게 된 날이었고요. 잊지 말자 5.18 그리고 승리로 만들자 5.18 이성기업 투쟁 꼭 승리의 길로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메이데이 9회 마치겠습니다.